라이터를 켜 불을 붙여 내 쌍심지 눈에 불을 켜 난 반전 난 반진지 반정상 반미친 half-man half amazing man on fire goddamn I'm blazing 마이크폰을 잡고 불을 품은 이게 구멍 속에 방아범이 고개 끝나면 내 구를 불러 불러봐도 분명 절대 끄지 못한 운명 백만 숨을 하나 하고 써도 예수되는 수명 yeah damn girls bounce it ass fry pan 위에 소금처럼 bounce it ass let me see them big titty goes up and down 한대 두자 나고 관라되고 round and round 점점 분위기가 달아올라 to the maximum 다들 핫하다고 느낀다면 take it check it up 보여줄게 손 안 쓰고서 버는 법 come on ashes to ashes dust to dust put your lighters up and light it up 핫한 여자들만 put your lighters up baby Yeah.